We're back! Coming like yeah! 언제쯤 철들 거니? 지겨운 잔소리 blah blah blah blah 놀리고 비놀리고 what what what 손 넘지 마 trust me watch out 내가 빠진 로지 누가 누굴 욕해도 no 세상이 만들어둔 line line I'll play yeah 모순분인 세상 부딪히고 또 부딪혀 yeah baby 삐딱하게 삐딱하게 삐딱하게 live it up No paradox, no paradox, no paradox.